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노래 우리는 빈토에서 시작하였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두일 작사, 리봉룡 작곡인 가요는 주체 69, 198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모든 곳이 파괴되고 불타버렸던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교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낭만적인 삼박계통의 리듬을 타고 넓은 음역에서 자연스러운 음진행을 이루고 폭넓게 울리는 선율은 사색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가장 어려웠던 포크건설의 나날에 우리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 위운을 뜨겁게 새겨주는 뜻깊은 명곡입니다. 그럼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눈물결 흐르는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